시작하는 fire yeah. 룰은 필요 없잖아 Fake wings 내 손으로 tear off Time's up to body 내 순간 Just wanna live Fake wings 내 손으로 tear off Time's up